기획 본다고 하진 않나요?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도 하고 잘되나 못되나 하며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는 인생 그것이 운명이요 숙명인 것을 후회는 하지 말아요 자 이제 용기를 내어 또 한 번 시작해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도